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꿈꾸는 젊은 출판사 아이웰 콘텐츠입니다. 위클리 비즈 알고 계시죠?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웰 콘텐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시면 언제든 투고해 주세요. iwellcontents.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들리는 히어로 18부입니다. 원래 이 시작 멘트는 항상 이인봉님이 하셨는데 지금 아기를 재우느라 시간을 약간 늦게 녹음 중에 난입하실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저희가 행사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그때 같이 하셨던 정의전님도 중간에 또 난입을 하실 예정이라 오늘 방송 중에 사람들 난입하는 모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항상 소개를 두 번째로 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니까 어색하네요. 예. 들리는 이름 그 디지털 히어로에서 비디오 편집 맡고 있고 오늘 어쩌다가 시작 사회를 하게 된 박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제 앞에는 이인봉님과 이제 다른 게스트 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앞에 이인봉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십니다. 김경수님이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김경수님 오늘 나오셨고요. 그 본인 소개해 주시죠. 전에도 했지만 또 새로 듣는 분이 계시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경수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연구소 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 가르치고 있고 생각정리 나름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세미나 할 때 경수님 그 세미나 내용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극적이었어요. 그 비주얼하고 그리고 저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저랑 또 많이 달라서 되게 색달랐는데 어제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네, 어제 그 원래는 그 제가 가장 많이 준비했던 건 이제 컨셉 맵이었는데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컨셉 맵이 한국에서는 좀 많이 낯설고 마인드 맵은 좀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인드 맵보다 컨셉 맵을 하게 되면 이제 주제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것 같으셔가지고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앞쪽에다가 조금 편하게 접근하시라고 생각 정리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하나씩 다들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컨셉 맵이라는 거를 조금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뭐 나름 정착을 한번 시켜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제 보면은 이제 그 장르가 이제 저희가 네 명이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갈라져서 좋은데 이제 서로 그러니까 우리 네 명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강의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어제는 각자 개인적인 그런 좀 특징이 있어서 대체 이론 찾기 좀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어제 되게 좋았어요. 최초에 컨셉 잡았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네. 뭐 그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메모. 박성호님이 이제 구글 킵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봉님이 주로 많이 하셨던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뭐 생각 정리가 순서도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는 조금 더 응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림도 더 그리시고. 인봉님 들어오셨어요. 난입이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드네요. 처음 해보는데. 네네. 기장님 아직도 못 들어오고 계세요. 아, 제가 팁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참여 링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동영상 초대된 걸 눌러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네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걸 눌러서는 두 분이서 대화하는 걸 잠깐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인봉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이제 하시죠. 네,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인복이고요. 아, 들리는 히어로즈 이제 편집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느끼는데 박수 타이밍이 항상 달라. 그렇죠. 중간중간 보시면 제가 편집할 때 박수를 지워요. 네. 박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아, 아직까지 어제 세미나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액션 스쿨이요? 예, 예, 액션 스쿨. 예, 재밌었죠. 어제 재밌었는데, 이제, 지금 그 경수님의 소감을 듣고 있었고, 현재까지. 아, 네네. 어떠셨는지 뭐, 그걸 듣고 있었고. 네, 계속 어제 얘기하시면은, 저는 중간에 너굴량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제 세미나는 4시간 동안이나 했어요. 네. 4명이다 보니까 1시간씩 적응을 하는데 뭐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네. 번에 폭넓게 딱 그 사람들이 접수했던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기니까. 그렇죠. 많이 집중하시더라고요. 네. 좀 막판에는 조금 힘들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쪼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아날로그 디지털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조금 많은 대중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오늘은 이제 18분 맞죠? 오늘? 네, 맞습니다. 18분입니다. 예, 예, 오늘 18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일단 경수님께서 그 따따디씨 조금 있으면 따따디씨 하잖아요. 6월 달에. 따따디씨랑 이제 뭐 그 위에 또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인봉님은 아직 주제를 안 적으셨더라고요. 아, 예. 저는 중간에 제가 준비한 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앞뒤를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끊어서 가죠. 오늘은. 아, 네. 제가 연결을 알아서 할게요. 네. 예, 오늘 갑자기 사회를 제가 보셔서. 예. 그러면 그 WWDC 얘기 한번 경선이 한번 얘기 시작해 주시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애플에서 이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매년 한 요 시기 때쯤 진행하고요. 네. WWDC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지금은 전부 다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행사는 그렇죠 뭐. 한 달 됐지. 뭐 항상 보면 뭐 추측의 시작은 일단 초대장에 있는 그 모양을 보시고 초대장에 있는 컬러와 초대장의 모양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보고 좀 그렇게 추측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WWDC 2014년도에 했었던 모양새를 같이 또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재밌는 내용도 좀 많이 봤어요 이번에는 우선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애플이죠. 네. 저희가 직접 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언제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셀피 스틱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셀카봉이죠. 네, 셀카봉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주 공식적으로. 네. 아, 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셀카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애플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맨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많이 방해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뒤쪽에 앉으신 이제 청중들이 이제 앞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키노트를 볼 때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셀카봉을 금지했다는 소식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돈된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고, 항상 보면은 이제, 객석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객석이 모습이 좀 난잡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이 나오는데 우선 그 초대장 내용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다 보면 예. 일단 정중앙에는 The Epicenter of Change라고 해서 이제 변화의 중심지라는 영어 문구를 딱 받았어요. 좀 애플스럽죠, 정말. 네. 변화의 중심지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가 많이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문구에서 추측했던 거는 이제 중심지니까, 뭔가 최초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림 보면은 네모 모양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네모 모양의 제품 뭐 아시겠지만 하나가 이제 애플 TV. 네. 그리고 애플 워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 TV하고 애플 워치 두 개 다, 뭐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까,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주변에는 이제 꽃 모양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이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10까지? 네. 여덟 개인데, 뭐, 이제 여덟이 상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선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측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iOS 9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래서 iOS 9이 해마다 이제 비슷한 주기로 버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일단 iOS 7에서 디자인을 싹 뜯어 고쳤죠. 그리고 iOS 8, 즉 iOS 8에서는 이제 맥이랑 같이 쓸 수 있는 통합 기능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도 버그가 조금씩 계속 있잖아요.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버그가. 네. 가장 유명한 버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구동 시켜서 이제 사진 딱 찍으면은 첫 번째 사진 셔터음은 나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셔터음이 나는데 뭐 그런 버그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냥 잘 자란 버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버그였구나. 네, 그 버그인데 저도 집에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참 괜찮은 버그라고 이게. 아 예술이 안 나려고 있었는데. 원래 옛날부터 아이폰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손으로 잡으면은 안테나 떨어지는 거. 아이폰 4에 있어. 아 네네. 아 맞아. 전화 받기 싫으면 거기 딱 꾹 잡고 있으면 전화 받는 중간에 점점 소리가 약해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좀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네, 4월 18일 오후 2시. 아, 네. 네. 아, 4월이 아니라 6월? 아, 저, 지금. 네, 6월이죠, 6월. 네, 6월. 네. 6월 18일. 6월. 오후 2시. 아,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거는, 예, 티켓이고요, 티켓. 네, 잘못된 적이 있어요. 티켓이고요. 아, 그리고 티켓 가격이 한 지금 $1,599 정도 된다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한 그 정도 돼요. 예, 예전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iOS 9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맥 소프트웨어인 이제 OS X. 네. 뭐 10.11 그런 버전이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애플이 계속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OS와 iOS가 이제 뭐 iCloud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묶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통합형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iOS와 OS가 별도가 아니라 하나의 네. 통합된 버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형태로 좀 더 뭐 하나의 OS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은데 뭐 그건 애플이 잘 알아서 해줄 것 같고. OSX 10 이번에 그저께 요세미티였죠. 네. 네. 요세미티 매버릭스 요세미티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름일지 조금 기대되기도 해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다음 버전으로 완전 뛸 수 있을까요? 뛸 때가 되기는 했어요. 뛸 때가 되긴 했는데 요세미티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얼마큼 됐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매버릭이 나왔고 요세미티는 갑자기 국립공원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매버릭도 지명이에요. 매버릭 그 사람 이름이라고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명이에요. 지명적이었고 예, 이번에도 네. 지명으로 갈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주변에 있는 지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 지명을 하시 따오고 있어요 지금. 매버릭이 여러 가지 뜻이 제 욕심은요. 스티브라고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포스티브 그런 식으로 참 뭐 섹스 나오면 완결판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OS에 완결판이 있으면 안 되지. 계속 발전해야 돼. 그렇죠. 뭐, 이번에도 무료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무료 업그레이드. 그쵸, 무료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뭐, 제가 좀 제일 기대하는 건 이제 애플 TV. 네, TV가 이제 좀 나온 지가 좀 돼서, 새 제품이 나오면은 좀 이번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애플 TV 쪽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묶인 조금 다양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애플 TV가 네. 이번에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쪽에서 온라인 방송하거든요, 얘네가. 맞아요. TV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어우, 들어왔다. 또 난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좀 괜찮아요. 난입자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경수님 얘기하고 있었고요. WWDC 이제 플러스 애플에서 하고 할 예정이 6월달에 할 예정인 이제 행사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얘기 마저 하고서 우리 소개 듣는 걸로 하죠. 예, 예. 네, 애플 TV 얘기 중이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온라인 방송이 시작이 되고 지금 각 방송사들을 애플이 꼬드기고 있어요. 계속 땡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일종의 방송국처럼 되는 거죠. 이제 케이블 채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아예 구축을 네.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아마 그 채널 선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기존 애플 TV 가지고는 아마 좀 버겁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확실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마지막 제품 나왔었던 게 2012년이었으니까 벌써 뭐 3년 지났죠. 많이 됐네요. 3년이면 3년 지났는데 그 요즘에 그 경수님 집에 TV 보시죠? 예, TV는 보는데 아직 애플 TV는 없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쿡 TV 아니면 BTV 그런 거 쓰세요? 아 예, 쿡 TV 했다가 이번에 이제 BTV 보고 있고요. 네. 그 BTV 이번에 새로 바꾸신 거면은 까만색이죠? 네, 까만색이고 좀 작아요. 걔가 애플 TV랑 사이즈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애플 TV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조금 조잡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떠올라서 스티커를 붙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스티커?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정도로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국내 셋탑박스도. 네. 그, 샤오미 만드는 거 보세요. 샤오미 거 장난 아니잖아요. 걔네도. 거의 애플 TV랑 똑같아요, 생긴 것도, 사이즈도. 이게 쓸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겠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 쓰지, 막 이러는 거. 아, 그럴 때는 빨리 우회해서. 우회해서 다 땡겨오시면 돼요. 그건 없죠. 근데 그건 좀 땡겼던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군 그런 거 잘하잖아요, 미드. 네네. 네. 그 데어데블 아시죠? 네. 데어데블 미드 13편을 한꺼번에 찍어놓은 걸 싹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풀었다는 거죠? WWDC를 시작해서 이제 다시 이제. 깔때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컨텐츠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애플 TV가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쓸 때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직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요즘 크롬캐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켜놓고, 네. 컴퓨터 안에 있는 영상을 프로젝터로 써서 보는 걸 하고 있거든요. 무선으로, 유선을 말고, 완전 무선. 되게 기분이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하는 거고, 컨트롤은. 네. 컨트롤은 누워서 태블릿으로 하고, 프로젝터 쓰고, 영상은 집에 있는 PC에 있고.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이 기계가, 세 개가 지금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느리지 않아요? 괜찮, 잘 나오던데요? 그래요? 말이 개선됐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애플 TV도 그 아이패드랑 아이폰으로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컨트롤을. 그렇죠. 그건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물론 집에 있는 영상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영상을 땡겨오는 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나오면은 이번에 설레어서 구매하실 분들 좀 계시겠네요. 그게 한 가격이 99불이죠? 그게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애플 TV. 네네. 그래서 아까 성원님, 경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예리했었던 것 같은 게, 그 처음 얘기하실 때 로고에서 그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습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하나가 애플 TV면 하나는 애플 워치. 맥미니일 수도 있겠네요. 맥미니 아니려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그라미 8개는 뭘까요? 동그라미하고 사실은 섞여 있죠. 동그라미가 4개고. 사각형. 꽃잎 모양의 동그라미가 8개고요. 뒤쪽에 배치된 게 네모가 4개, 동그라미가 다시 4개. 버튼?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심오하게 파고들지 마세요. 어차피 가보면 얘네 한 거 다 틀려. 뭐 다빈치 코드도 아니고 이게. WWDC 그 초대장에 있는 이미지에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는 그 초대장, WWDC 2015, 애플이 이제 초대장 발송한 거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희정 씨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쵸, 어떤 거요?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컬러 코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가신 것 같아요, 희정 씨. 희정님 지금 희정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WWDC 2015.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되게 저는 그 이미지 딱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뭐랄까, 그 동그라미의 의미는, 그러니까 요즘 애플의 아이콘들이 많이 형상들이 이렇게 단순화 됐잖아요. 네. 그 기조를 꾸준히 가져가고 색감도 되게 그냥 그 색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고 있고,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그 초대장의 로고의 색감이 거의 똑같거든요. 계속 이제 그쵸. 그 연속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러네요. 같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그 앱들 컬러랑 다 감이 똑같아요. 아예 디자인적으로 네. 색이랑 이런 거를 같은 이미지로 가려는 기준은 확실한 것 같네요. 찾아봤을 때는. 그 애플 사이트에 가서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 매뉴얼 있거든요. 물론 개발자 사이트가 돈 내야 들어가서 따볼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서 딱 읽어보면 제약사항이 되게 많아요, 애플은. 뭐 이것저것 선택이나 이런 아이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되게 많은 제약을 딱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보다가 갑자기 안드로이드를 봤는데 아이콘이 되게 많이 그 아이콘으로 바뀐 거야. 애플 아이콘을 바꾸고 애플에 맞춰서 바꿔놓고 그냥 안드로이드 갖다 박았어. 그래서 아이콘들을 최근에 딱볼때 이거 애플 거 같은 아이콘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러면서 묻는 게 많아요. 이거 사진 어플리케이션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아, 이번에 포토. 예. 거기도 동그라미가 8개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말이 원래 그거 아닌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소공이 말씀해주신 이제 TV 쪽이고 네, 그쵸. 음악 쪽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쪽 얘기했죠. 네, 뭐 유료가 될 수도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지금 현재가 4월 달이고 실제 행사는 6월이라서 저희가 뭐 설레발이 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저런 거 기대하시면서 봐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기대하고요. 그 날이 다가올수록 온갖 그 기사들에서 이제 언급을 해야겠죠, 이제. 그쵸. 뭐가 나올 거네, 뭐가 저럴 거네, 뭐, 계속 할 텐데. 뭐, 사실 끝나면은 이제 얼마나 맞았냐, 확률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한50% 정도 맞았다. 뭐, 애플 발표하면 항상 끝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프로 맞았냐. 이번에도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손목까지 완벽하겠네요. 그쵸. 자동차는 없나? 진짜? 애플카? 애플 이번에 그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차에 드디어 실었어요. 파나소닉 제품으로 해가지고 네네. OS를 박았는데, 물론 이제 세탁 앞에 거기 뭐죠? 그 오디오 있는데 그쪽에다 박은 건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플레이어 그리고 전화기 연결하는 거뭐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때 OS를 다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언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애플카는 계속 나왔던 게 걔네가 타이탄이던가? 그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네, 10년 프로젝트라는 그거. 2020년 전기 자동차 출시가 목표였었는데 힘들 2020년. 것 같아요. 네, 2020년. 2020년이면 저희가 다몇 살인가요? 얘기하지 않는 걸로. 저는 더더욱. 네, 그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앞자리는 다 똑같겠네요. 그런 얘기를. 그렇겠군요. 네. 아닌가? 근데 뭐 기대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애플카 테슬라랑 같이 하게 돼도 재밌을 것 같고요. 로봇 하나 발표해줬으면 좋겠구만. 조금 그때 이제 차가 혼자 다니겠죠,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쭉 가겠지. 애플 개발자 행사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iOS 9, OS X, OS X, 새로운 거 애플 TV, 스트리밍 TV 서비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혹시 또 성우님 어떤 거 나올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 근데 뭐 어차피 그때 그 떳다니 씨의 핵심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네. 그 OS 얘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키트들, 리서치 킷, 헬스 킷, 뭐 홈 킷, 뭐 이런 게 아마 메인이 될 거예요. 그 아, 개발자 그렇죠. 입장에서 예. 이런 키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야 되잖아요. 워치 킷이라든지 이 키트를 패키징해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아, 이거는 얘네들이 좀, 근데 이번에 이제 방송용 킷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킷들을 대거 딱 공개를 하고, OS 발표할 때, 킷을 딱 발표를 하고, 이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쪽이 아마 이번에 따따디씨의, 그 따따디씨를 진행한 애플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가나요? 국내에서도 제법 많이 가요, 분명. 돈도 많아, 막 이러면서 생각을 그러니까 듣기도 그건 하죠. 뭐 성원이 가셔야 되는데 전 개발자가 아니라서. 나중에 진짜 디지털 히어로즈 이름 따가지고 참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취재 가야죠, 취재. 그쵸, 우리는 저희는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가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사 등록 빨리 할게요. 자, 경수님 취재원으로 등록해 주세요. 아, 예, 마침 영어 되시니까. 기자가 몇명더 필요했는데 따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급 기자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무급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 따따디씨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 아까 이제 저한테 적어주신 거에 보면 이제 트위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트위터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그 어떤 그 IT 쪽에 이제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명? 주기?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조금 뭐 트위터가 메인 얘기긴 한데, 요즘 뭐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트위터가 이제 정말로 뉴스 타임라인이 완전히 돼버렸고, 이제는. 근데 이제 뭐, 요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이 실제 인기가 좀 좋았던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고양이. 고양이, 맞습니다. 고양이 먹을 거, 네. 연예인 얼굴. 그, 여러 가지 사진, 네. 사진 예쁘게 찍혀요. 그렇죠. 사진 예쁘게 찍히죠. 그게 네. 사진 앱들이 되게 많은데, 카메라 앱이 정말 많은데, 사진 필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은 요즘은 다 인스타그램을 떠올려요. 근데 원래는 그 사진 필터 앱의 최초 버전은,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힙스타매틱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옛날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옛날 건데 저는 지금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힙스타매틱이고, 그게 이제 스펠링이 HIPSTAMATIC. 요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약간 좀 토이 카메라가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터와 렌즈와 그 다음에 뭐 플래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인앱 펄체이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속에서 막 이런 필터를 사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힙스타매틱이 이제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다른 스타트업 기업에게 렌트를 준 거예요. 그냥 임대를 해버렸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최초의 시작은 이제 힙스타매틱이었는데, 실제 요즘에 장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요즘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그 무언가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보여준다는 개념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아프리카 예, TV를.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근데 이제 원래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제 많이 알렸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이 미어캣이었어요. 예, 아, 미어캣. 들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MERKAT예요. 그것도 미어... 뭐 입수 금액이 뭐 엄청나게 뭐 얘기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미어캣이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거를 통해서 하면은 트위터로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걸 리트윗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뭐 실시간 댓글을 막 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트위터가 이게 미어캣이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3월 14일 날 이제 한국 기준으로 화이트데이에 이제 미어캣에서 트위터로 이제 뭔가 이렇게 방송을 이제 계속 쭉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트위터가 미어캣이 이제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트위터에서 본인의 서비스로 옮기는 거를 잘라버렸어요. 트위터가. 미어캣을 막은 거죠, 얘. 그냥 또 확 잘라버렸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로운 사용자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처음에.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트위터에서 이미 팔로우 중인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결정은 트위터가 본인들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 상대였던 이제 미어캣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리스코프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냥 사버린 거죠. 페리스코프는 이제 PERISCOPE고요. 그래서 페리스코프를 인수해버렸다라는 뜻은, 저는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미어캣은 히스타매티 꼴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트위터가 페리스코프를 잘 더 키워서 발전하게 되면은 페리스코프는 이제 동영상계 인스타그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요거를 좀 관측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그 페리스코프가 그거죠.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 같은 거 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내용을 좀 접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해봤는데요. 되게 주로 올라오는 게 어디가 올려오냐면 그 뭔가 뭐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미국 친구들은 클럽에 있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좀 보다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뭐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지만 트위터를 좀 이용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접하시지 않을까. 네. 참 애매한 것 같았어요. 그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아프리카 TV는 약간 좀 방송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페리스코프는 그 나의 트위터 아니면은 나의 포스팅을 이제 또 영상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잘 될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좀 잘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문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이야 열심히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스타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 중계의 의미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그 페리스코프 슬로건 자체가 다른 이의 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상을 탐험하라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 실시간 동영상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재밌는 거는 그 미드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고 있죠. 네. 그 왕자의 게임 시즌 5가 드디어 시작했거든요. 예. 혹시 보셨나요? 전 없어요. 이제 저도 보려고요. 그거 저희 회사에서는 다 그거 때문에 난리 났어요. 무비무비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오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시즌 5 첫 방송 화면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페리스코프 방송 애들이 그대로 찍었어요. 실시간 생방송 해버렸습니다. 찾아봤어요. 예, 방영 첫날에 해버리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HBO가 상영되지 않는 나라에도 그걸 통하게 되면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대박이다. 예, 그래서 얘네 쪽에서는 HBO는 게시 중지 요청을 했어요. 그렇겠죠. 예, 게시 중지 요청은 신고하게 되면은 즉시 차단해달라 이런 게 생기면. 근데 아직 뭐 피저 쪽에서는 그걸 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깨끗한 영상이라면은. 예.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WWDC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예, 당연히 생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 영화관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긍정적인 걸로 좀 돌려보자라면, 그 트위터가 사실 뜨기 시작한 게, 그 아랍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반항을 일으켰었죠. 사람들한테 우리들이라는 모습을 단문으로 전송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 국내에도 이제 시위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해외 어디에서도 이제 실시간의 모습을 생중계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영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렇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서비스들이 되게 사실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하는 네. 업체들이. 네. 뭐 저작권 이슈부터 시작, 왜냐면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작권이 걸리면 아마 엄청난 페널티를 먹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네. 찍으려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게재한 회사가 먹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각 나라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네. 그 되게 리스키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단 뭐 장점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것 같은 거. 네, 그렇죠. 하는 것 같은 걸 일단은 뭐 그때만 보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잠깐 찍어서 그 실시간으로 보게만 딱 해주고서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그리고 그게 타임라인에 뜨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뿌려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일단 행아웃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른 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어느 쪽이든. 왜냐면 그게 잘못된 영상이 그렇게 확 뿌려져 버리면 지금 네. 말 한마디 잘못 쓰는 거랑 완전 상대도 안 되게 이제 일이 터질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만나는 걸 내가 지금 찍고서 온라인에 딱 올리고 있는 거야. 연예인들이 만나는 걸. 방송 기자들이 아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옆에 기자들이 되게 위험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반인이 찍어서 올리는데 그 방송보다 더 빠른데 뭐 이제. 그렇죠.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요즘 세월호 시위 이런 데에도 쓸만하겠네요. 예전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예전에 블로그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제 블로그의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그냥, 한 개인이 이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 개인이 이제 하나의 뭔가 기사를 만들어낸다. 그게 모티브였는데, 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즘 뭐 블로그도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것만이 이제 방송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일반 대중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소화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점점.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페리스코프에서 찍으면은 그게 저장이 돼요? 네, 저장돼요. 아. 자기 폰에, 아니, 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페리스코프. 그 방에, 그러니까. 네, 그 속에 저장이 되고, 본인이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실시간 나오고 그게 끝나면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래서 뭐 개인 아카이빙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이렇게 SNS를 하다가 무언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거나 바로 보여줄 때 꼭 뭐 자본을 벌어들이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창구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강점이 예, 예 말씀하세요. 그 뉴스룸 보신 분 계세요? 뉴스룸? 뉴스룸. 미드? 네. 미드 보죠. 예. 그 미국의 한 케이블 뉴스 예, 예. 보도국에 대한 얘기인데 예. 이제 약간 IT 덕후로 블로그를 관리하는 한 직원이 있어요. 예. 직원이 실제로 그 Occupy Wall Street 처음 시작될 때 거기를 네. 시위를 갔다가 이제 그 시위 현장을 찍는 거예요. 나 기자인데 왜 이거 불법 아니냐 불법한 거 아니냐 말고 경찰한테 이제 그 진압 당하는 거를 찍었는데 그런 영상을 찍자마자 핸드폰은 박살이 나고 근데 그 영상은 스트림 클라우드 스트림 올라가서 블로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도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전달하거나 그런 속보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활용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있어요. 원래 그 실시간 스트리밍.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유스트림 같은 것도 있고. 아, 예, 그렇죠. 유스트림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요즘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어서. 예, 유스트림이 이제 있는데, 그 유스트림도 저도 이제, 유스트림과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셜에 바로 공개가 된다는 거와 이제 유스트림은 내가 그 주소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쵸. 내 방송 주소를 공유를 해서 그 주소를 이제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방송에 노출이 되는 거고. 혹시 그 연결성이나 이게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다는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스트림 써도 비슷한 효과는 보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유스트림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웹으로 좀 너무 느리고. 근데 만약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바로 이렇게 딱 떠서 올라오면 확실히 뭐 유스트림보다는 재밌겠네요. 재미는 있겠네. 확실히 댓글 달고 뭐 이거 좀 퍼지고 나면은 페이스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쵸. 뭐 인스타그램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거니 인스타그램에 리얼타임 기능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영상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그 항상 서드파티 개발사가 큰 플랫폼의 폼을 잘 이용해서 참 본인들이 참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회사는 서드파티 개발사가 갖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드파티 개발사들이 다시 한번 그 큰 플랫폼 자체하고 다시 싸우게 되는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그 목표가 몇 가지가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내가 이 시장에 1등이 되는 게 목표인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큰 회사에 인수가 되는 게 목표인 경우가 있어요. 왜 큰 회사에 인수가 되냐면 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퍼트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서비스가 세계에 퍼지는 건 되게 원해. 그러면은 차라리 비싼 돈 받고 먹히는 게 낫다는 거지. 네, 그쵸. 내가 만들었다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확 퍼지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걸 원하는 그 스타트업 사장들도 많아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약간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비싼 값에 팔면 좋지,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도 좀 잘해서 뭐. 아, 그래서 이제 트위터와 이제 미어캣,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이제 페리스코프를 인수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트위터 혼자 시작한다고 해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뒤따라서 아마 그러니까 트위터 말고 페이스북도 하나 만들 것 같고, 그리고 그쵸. 이 행아웃이 이제 구글 플러스의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네네. 구글은 뭐 이미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서로. 모두가 다 기술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금방 될 것 같네요.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이제 그 경수님이 이제 선택하신 그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봉님. 아, 저 그 전에 예. 지금까지 침묵해 주신 저희 희정 씨 소개. 아, 끝나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진행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네. 희정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나? 예? 맞죠?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으면 두 번째예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르는 얘기 투성이네요. 언제나 저도 모르는 얘기 듣고선 막 대충 떠드는 거예요. 다 그렇죠, 뭐. 네, 어제 그 희정님이 저희 세미나에서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엔 되게 젬병인데 뭔가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또 다시 오픈하게 되면은 그때는 꼭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어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마인드맵 컨셉맵 짜면서 시정님 그림 보고 따라 그려봤는데요. 네,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이 제가 해보니까 따라 그리고 쉽게 만든 그림이에요. 이게 처음에 접근 자체를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힘들거나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선을 한번 딱 시작하게 되면은 금세금세 좀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샘플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전 따라하지 못했어요. 제 거 생각하느라고. 제 거 할 때 그 PC의 탓으로 일부 시연이 나가리가 나긴 했지만, 다음번엔 진짜 내 프로젝터랑 노트북을 가져갈 거야, 씨. 예, 다 그렇긴 했지만, 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그 제 지나면서 사람들 그린 걸 봤는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되게 양 많이 그리신 분들. 예. 수정은 되게 잘하셨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소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난 언제쯤,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항상 걱정인 수업이 미술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모든 그림과 낙서는 우리 페이스북 일상 그림으로. 페이스북 일상 그림 그룹으로 가시면, 낙서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그림도 있고, 아주 단순한 그림도 있고, 뭔가 따라 그린 그림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도대체 페이스북 그룹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본인이 한번 챙겨보시죠. 조만간 새로운 팟캐스트 하나 오픈할지도 몰라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계속 애플 이야기도 그렇고 방금 했었던 이야기도 그렇고 실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뉴욕타임즈에서 모바일 앱 NYT Now를 공짜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뉴욕타임즈면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더 유명한 거는 그 유료 서비스로 2011년에 전환을 했는데 9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벌써 가입을 했고, NYT Now 서비스는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이제 신문이 디지털을 바뀌게 되면서 망할 거다. 실제로 망한 회사들도 많기는 하나 어느 정도 전환에는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NIT Now 서비스는 뭐냐면요, 그 한 문장 뉴스예요. 한마디로 지금 지난 동안에는 월 $8 정도, 한 8천 원 정도 그 이상으로 해서 제공이 됐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료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애플워치, 네, 애플워치에 탑재가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나머지 모바일 앱에서도 이런 식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이곳 될 경우에는 주요 기사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8 정도 2만 명에 대한 걸 포기하더라도 가입자를 우선 늘리겠다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중요하죠. 일단 쭉 갖춰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 이상의 그 팬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없는 거. 그러면. 근데 이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검색해서 가입하셔봤자 소용이 없고요. 돈 나가요? 지금요? 5월 10일에. 아, 5월 10일? 예, 5월 11일부터 무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뭐 계획이라 사실 가봐야지 알긴 하는데, 설마 뉴욕타임즈가 뻥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국내 있는 회사들도 생각해 볼만할 것 같아요. 신문 쪽에서 이런 단문이다, 아니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작성하라고 신문사에서 좋은 뉴스들을 선발해서 보내주는데, 어떻게 대중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할 거냐.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첫 화면에 다 있잖아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못 믿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기사들이 나가겠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뭐 못 믿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그런 기사도 떴어요. 이제 뉴스도 직구해야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뉴스도 직구. 네, 국내에서 이제 제대로 된 걸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은 좀 정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구글 뉴스의 해외 뉴스 번역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글 뉴스를 밑에 가면 국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국가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역, 구글은 자동 번역이 크롬에서 되니까. 번역을 돌려가지고 보시는 분들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그 맥락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그런 식으로 뉴스를 취하시는 분들이 국내 뉴스 안 보고,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국내 뉴스는 그런 식으로 취하는 분이 지금 많아졌다고 제가 얘기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관련 앱을 하나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 최신 스마트폰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거? 단신이 옆으로 막 흐른다. 아, 예. 그 엣지. 예, 엣지. 아. 저 엣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엣지 옆에 그쪽 화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전광판도 아니고. 아, 전광판이죠, 결국엔. 없어도 못 판다면서요, 그거. 없을 거예요. 부품이. S6는 굴러다닌다고 하는데, 그 엣지는 요즘 구한 게 없다고 그러대요. 엣지 그 스크린이 아마 그렇게 많이 못 만들 거예요, 제 예상엔. 아하, 그 커버 그게 스크린이. 오히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마 효성이 있네요, 그거. 수대량이 딸릴 거예요. 제 예상이지만. 그래서 그런가? 6는 더 싸게 풀렸잖아요. 예, 6는 일단 꺾는 부분이 없고, 네. 위에 CU는 그 유리 부분에 대한 가공도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고요. 엣지, 유리, 그 액정 깨지면 아마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걸요? 그쵸, 되게 비싸, 뭐, 비쌀 것 같은데. 그거 수리비 엄청날 거예요, 그 액정 깨지면. 딴 얘기인데, 그 도대체 거기는, 보호필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씌우는 보호필름이 별로 없죠. 그 위에 한판한 부분만 딱 씌우죠, 보통. 아, 너무 궁금한 거. 옆에, 그 평판만 씌우면 옆에 여기 나오면은 아무래도 조작하다가, 네? 아니, 평판한 부분만 씌우면 엣지가 없으면. 그치. 햇빛감도 안 좋은 것 같아. 네, 벗겨지지, 평판은 내가. 뭐, 그 보호비닐도 꺾어서 붙이지 않겠어요?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좀 간단한 뉴스로 좀 몇 가지를 좀 더 준비했어요. 하나 또 오늘 좀 재밌는 거 본 게, 트랙패드의 최소화가 나왔어요. 트랙패드? 네, PC하고 스마트폰을 트랙패드? 정말 조그맣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손톱 크기가 나왔어요. 손톱이요? 손톱? 네, 손톱을 살짝 만지작거리는 손톱 위에다 이제 여자분들 희정씨 그 손톱에다가 우리 그런 거 씌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손톱 다듬을 때 또 뭐라 그러지? 그게 씌우는 거? 손톱 붙이는 거. 아, 손톱 붙이는 거. 손톱 붙이는 거. 예. 네, 붙이죠. 그런 형태의 트랙패드가 MIT 연구소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렇게 트랙패드를 쓰는 거야? 그렇죠. 엄지손톱에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톱 위에서 이렇게 방향 잡고 위아래 좌우에다 톡톡톡톡톡톡톡. 맞아요. 네. 이름 자체도 네일 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조손톱 크기라고 하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전력 센서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도 들어가고. 붙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손톱 깎으면 큰일 나겠네. 점점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나 PC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지금 실제 구동 사진이 올라온 걸 보면은, 손톱 위를 이게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면은요, 글씨가 써져요. 배터리는 어쩌고 또.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기술이 확실히 빨리빨리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이런 형태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92%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중국 좋아하는데, 연구진이 벌써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컴퓨터에서 0.5mm, 0.5 두께 배터리를 생산을 했답니다. 0.5mm, 상용화는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거 손톱 밑에 붙어 있는 거 하나만 봤는데, 열 손가락에 붙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런 것들도 막 가능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손톱 두께면은, 네. 아마 그 쓰는 전력량이 엄청 작을 거예요. 블루투스가 있어서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네. 블루투스 예상 안 하고 이 터치 센싱만 가지고 생각하면 아마 전력량이 상당히 작을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전지로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 어디다 쓰지? 근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할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거. 이렇게, 이렇게 딱 문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딱 터치하고. 아, 어제 같은 때 우리 강의할 때 정확하게 제가 그 크롬, 아니, 구글 킵 화면 띄워놓고 움직였잖아요. 네. 가도 마우스로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손톱 위에서 딱 움직였다. 직관에서. 네. 제가 모습을. 팁을 편하겠다, 이 부분. 모습, 그 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뭐 틱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손가락을 만지작 하면서. 뭐 불안해, 불안 증세, 막 이런 거야? 약간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손가락을 만지작 하고 있지, 말이야.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손톱을 딱 만지면 TV가 켜지고, 패널 돌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혼자만의 공간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좀. 알겠습니다. 네. 저, 예, 세 가지를 준비했었고요. 저 마지막 거는, 아, 이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왜 안타까운지는 성우님은 듣자마자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달리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웨어러블 달리기 행사? 예. 25일에 9시부터 평안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2015 웨어러블 런을 개최한다라고 해요. 네. 네. 시네코리아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미창부가 같이 하게 되고요. LG전자 포함해서 19개 기원이 후원한다라고 합니다. 총 달리는 코스는 6.5km, 하늘공원이랑 노을공원 돌게 되고요. 각자 준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가능하고, 아니면 선착순 200명한테는 임대해준다라고 해요. 임대까지. 네. 그래서 뭐, 참가자 전원한테 선물 주는 건 암밴드. 공짜로 주는 거야. 타월. 티빙 3개월 이용권. 많이 주다. 간식도 준다라고 하네요. 그럼 코스 자체가 6.5km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뛰어보진 않았지만은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평탄한 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6.5면 뛸만해요. 네. 사실 진짜 이거는 뭐 누군가 승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웨어러블이 사용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 그 사실 솔직히 궁금한 거는 웨어러블로 뛰었어. 그러면 결과물이 뭐야? 이게 그거죠. 뛰고 나서 이렇게 뛰겨나니까 정말 칼로리 소모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 일단 차고 뛰어봐라. 된다. 당신한테 좋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 걸까요? 그 웨어러블이 그러니까 그 이제 밴드잖아요. 스마트 밴드. 네. 이제 이걸 그 비밴드 같은. 네네. 이게 이제 구간 측정이 가능하면은 사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간 측정. 그러니까 출발할 때 찍고, 출발해서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뛰었고, 얼마나 칼로리 소모했고, 몇 번이나 뛰었고. 근데 이런 애들은 없거든요, 기능이. 오히려 스마트폰엔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설정하고 뛰면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긴 한데, 이 웨어러블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암밴드를 주나? 암밴드에 차면 웨어러블인가? 안밴드에 찼으니까 스마트폰도 웨어러블이다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노트북 메고 나온다 이제 배에다 붙이고 막 이런 거 GPS 된 노트북 있어요. 네,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애매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출발 전에 기록을 미리 재놓고 뭐 갔다 와서 뭐 변동량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1,000명이 왔어. 그러면 1,000명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000명 가지고. 조금, 그, 취지가 애매한 느낌? 이런 게 좀 있네요. 듣다 보니. 그, 차라리 우리 옛날에. 네네. 우리가 원래 컨셉 잡았던 건 좀 명확했어요, 그래도. 아, 명확했죠. 달리고 네. 뛰고 비교해보자. 뭐가 더 작성을 해주나. 그쵸. 예, 그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그, 우리, 그, 어제 저희가 디지털 히어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지 모여가지고 볼펜심 이랬는데 네. 나중에 영상 공개되면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좀 해가지고 착 차고 나와서 뛰어보는 거지 그냥. 비교를 해보는 거지 같은 구간을 뛰고 야 몇 분 안 왔냐 아니 몇 뭐 얼마나 움직인 게 측정이 됐느냐 뭐 이런 거. 비슷한 뭐, 체격의 사람들끼리 조금 뛰어야겠네요. 뭐 상관 있겠어요. 사실 19개 기업이 후원을 한다는 걸 보면 국내에서 웨어러블 한다는 회사들은 다 참여한 것 같고요. 네. 네. 하는 이유 자체도 일단 판을 키워야지 더 팔릴 테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홍보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떠놓고 얘기하자면은요, 슈스키 할 때, 슈스키 그런 거 할 때 애들 운동시키잖아요. 네네. 손목에 차면 끝나죠. 생각해보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참가비 있거든요, 2만원? 아, 그래요? 네, 참가비 2만원 있어요. 참가비 2만원 있고, 웨어러블기 착용하지 않더라도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미밴드나 좀 떼다가, 이날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팔아? 그렇지, 나오는 사람들도 파는 거. 괜찮네. 팔릴 것 같은데? 같이 앉아가지고 한 2만 5천 원에 팔아도 팔리겠다. 그러거든요. 이거 우리 방송 듣고 팔겠는데? 웨어러블 하신 분들 나오면서 궁금한 사라. 제일 싼 거다. 이벤트다. 네. 지금 차고 달리신 것들 다 5만원, 10만원 넘어가는데 핏빛보다 싸다. 저기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시죠. 아, 얼마 안 남아서 안 돼요. 25일이니까. 네. 아, 여기 시간이 없네요. 배송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비슷한 행사 송호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뭐 가급적으로 가능하다라면 날씨 좋을 때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제 얘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사실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길게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크라우드 펀딩 그것을, 이게 제목이 이상해. 하여튼 뭐 크라우드 펀딩 그것을 알려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제품은 두 제품, 원래 이제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끝에 좀 마무리 쪽으로 얘기해드리고요. 두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킥스타터 제품이고, 하나는 인스타댐 제품입니다. 킥스타 제품 중에서 RS라는 제품이죠. RS. RS? RS, 얘는 드론이에요, 드론. 전에, 뭐 저희 그 디지털 히어로 페이지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보통 드론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날리잖아요. 그쵸.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조작을 하고, 뭐, 화면이 있으면은, 이제, 그, 고프로나 이런 데서 찍는 화면을 땡겨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제 날리게 되는데, 사실 조작이 초보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이 RS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드론을 딱 놔요. 그 다음에, 그, 패드를 딱 꺼내면, 패드에 이제, 현재 내가 있는 곳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지도에서 코스를 내가 손으로 그려요. 얘가 날라간 높이랑 이런 걸 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쫙 그 코스대로 날아야 돼. 그리는 코스대로. 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조작이 상당히 쉬운 거죠. 높이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설정을 좀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드론이 쭉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촬영을 하고 싶으면 그 표적을 찍으면 돼요. 그 표적을 찍으면 얘가 그걸 촬영을 해요. 내가 지정한 표적을. 물론 아직 디자인 나온 거 보면 박스에다 나게나를 넣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으로 지금 나와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값이 내려 지금 아시기 값이 좀 비싸요. 이게 699불이거든요. 699불? 699불이고 원래 정가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비싼 원래 정가는 999불이에요. 킥스타트에서 할인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팔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HD 버전이 있고, 카메라, 없는 버전, HD 버전, 4K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버전은 카메라 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카메라를 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카메라가 HD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5메가 픽셀 카메라가 달려있고, FHD로 찍어줘요. 그리고 4K 버전은 이제 그 4K로. 4K라고 그러면 이제 UHD라고 우리가 UHD TV라고 그러죠. TV 해상도로 찍어줘요. 한 20분 정도 날릴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iOS용으로 소프트웨어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송이 생각보다 빨라요. 배송이 10월인 거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이게 10월이면은 지금 4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개발이 끝나고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시간적으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짧게 잡힌 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는 5만 불이 타겟이에요. 네. 일단 탑거리에서 5만 4천 불 벌었어요. 5만 4천 불. 일단 펀딩 성공했어. 그렇네요. 펀딩 성공이기 때문에 제품은 이제 갈 거고요. 근데 4일 남아서, 이, 방송이 이제 녹음이 풀리면 하루 정도 남는 때에 이 방송을 가는데, 아니면 마지막 날 풀리겠죠. 그래서 뭐 끝났다 풀렸다고 끝났다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하지만 이게 값이 올라가죠. 판매할 때 값이 좀 더 싸고 올라가면 조금 더 비싸게 팔게 되니까 뭐 보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펀딩으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이면은 제일 비싼 거 살 가격이면은 그걸 살 수 있어요. 그 요즘에 나오는 그게 뭐죠? 제일 유명한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팬텀. 예, 팬텀 3가 그 제법 싸게 나왔어요. 그 걔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살 거냐, 그걸 살 거냐 이제 사시는 분들의 선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 인디고고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인디고고에 나온 볼트라는 제품입니다. 볼트요? 볼트, BOLT. 볼트네요. 얘는 뭐냐면은, 전기 스케이트보드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로 달리는 스케이트보드. 충전을 해서, 리모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탄 사람이 이렇게 자세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달렸다 섰다는 해야 되니까 이 달렸다 섰다는 이제 리모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법 그 보면은 제법 디자인이 뭐 그냥 스케이트보드 같이 생겼고 그리고 성능이 시속 21km까지 나가요. 얘가 뭐 어려워요? 무섭겠죠. 보드가 21km? 예, 뒤에 서 있는데 그리고 한 10km 정도를 달릴 수 있어. 1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고, 충전은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돼요. 무게는 약 4kg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4kg니까 조금 무겁긴 한데, 가방에다, 배낭에다 걸고 이렇게 다니면은, 아예 못 들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차 같은데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어차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시간 외에는 차에다 싣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들고 다녀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USB를 통해서 자기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 자체만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폰도 충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한 그 5000mAh 정도가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걸로 뭐 폰도 충전할 수 있고 달릴 수도 있고 이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뒤에 빨간불이 있어요. 밤에도 달리면 앞에 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주고요. 뒤에는 이제 누가 접근할 때 조심하라고 이제 빨간 불도 나오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실제 달리는 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의 완성도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이제 양산만 하면 되는 느낌으로 되고 있고요. 얼리버드는 이미 다 팔렸습니다. 599불짜리 얼리버드는 다 팔렸고, 지금은 699불로 나와 있어요. 얘도, 소비자가는 999불 생각하고 있다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은 펀딩이 같지만 300불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상태로 돼 있고요. 브랜드 이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예? 브랜드 이름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브랜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품 이름이 볼트예요. 볼트. BOLT. BOLT. 전기 볼트 할 때 그. 예. 우시아인 볼트. 예, 볼트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펀딩은 성공을 했어요. 13일 남았는데. 이것도 원래 5만 불 타겟이었는데 5만 9천 불까지 벌었어요. 그래서 펀딩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은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얘도 이제 10월이면 배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아까 그 제품은 사실 전 더 매력이 있어요. 경수님 사셔야죠.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세 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크루저 보드처럼 나온 게 지금 이 사이트에서 사람이 메고 다니는 거고요. 네네. 이때 보니까 롱보드가 있네요. 큰 거. 롱보드가 있어요. 예, 조금 무거워. 롱보드 관심 있으시잖아요, 요새.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딱 올라탄 상태에서 그냥 리모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케이트 보드 용어 중에서 정의정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 왼발이나 오른발 올리고 앞으로 딱딱 치고 나가는 걸 이제 푸시오프라고 하는데 푸시오프가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도 아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 아니면은 전원이 켜져 있으나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도 아마 시도 더 올려서 가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스케이트 보드의 재미도 느끼다가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확 당겨서 쫙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뭔가 이제 그 기술적인 거는 전혀 없이 네. 주행용의 주행용.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좌우 이동은 리모컨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가고 쓰는 건 리모컨인 것 같은데 타는 거를 보면은 이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거 사람에 좀 의존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발로. 그러니까 방향 전환, 그러니까 뭐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꺾어서 가는 거는 영상을 보면은 이 타신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래도 뭐 아예 스케이트 보드 자체에 재미는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동 수단으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온 것 같아서 소개 오늘 경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희정님하고 경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가 골라봤고요. 그 타임 마켓 또 이 제품이 있어서 그리고 희정님도 타시던가요, 저? 네? 희정님도 보드 타시던가요? 저는 크루저를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 희정님이 저보다 더 잘 타실 거예요. 아, 모르겠네요. 좋아요. 다음에 배틀 한번 하는 걸로. 배틀일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제품을 이거 소개라기보다는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넵튠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넵튠 스트라 그런 게 있는데 네, 넵튠 스위치라는 제품 인디고고에 있거든요. 이 제품 뭐냐면은 워치형 제품이 있고 폰형 제품이 있고 폰형 스마트폰 같은 게 있고 태블릿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네. 얘의 그리고 이제 USB 뭐 크롬캐스트 비슷한 제품인데 이거의 메인 디바이스는 시계예요. 메인 디바이스가 시계고 나머지는 그 메인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연동이 되는 거죠. 화면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카메라도 그렇고 아니, 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런 기계를 다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이게 펀딩이 1000% 펀딩에 성공을 했어요. 1000%? 네, 10만 불이 목표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넘었어요. 와. 저 되게 우려돼요. 내년 2월 배송이거든요. 네. 왜 우려가 되냐면 먹지. 이 제품은 배터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예요. 손목에 차는 버전 특히. 네. 왜냐면 얘가 폰도 돌려야죠. 태블릿도 돌려야죠. 그리고 왜 네. USB TV에다 꽂으면은 TV로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시계의 배터리가 만만치 않게 될 거다.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CPU도 박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구성은 너무 좋은데, 구성 너무 좋고, 컨셉도 너무 좋은데, 진짜 컨셉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컨셉인 거고, 이게 실제화 되기, 그 제품, 손목에 차는 제품은 그 기어 S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기어 S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OS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배터리를 믿을 수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신 거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1000%가 넘었지만,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방금 그 정의정님이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앱 하나를 발견하셔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네. 마지막이니까 네. 뭔가 테크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지금 네네. 웹쇼핑을 하다가 네네. 굉장한 어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꿈은 정규직이에요. 아, 그 뉴스 나온 거 봤어요. 내 꿈은. 네, 안드로이드용으로 나온 게임인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면접이랑 탈락해서 시작되는 건데, 네. 면접 보고, 그때 승진해서 오래 일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상사가 업무를 주면, 그거를 성공할 때마다 돈이랑 경력치를 준대요. 그러면 경력이 채워지면 승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종 이제 장애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 게임이 생각나네요, 저는 조금. 그 남의 같지 않네요. 사직이라든지 뭐. 근데 되게 슬프다. 듣기만 해도 왠지 피하고 싶은 게임이야. 사실 재밌긴 한데 이거 직장인 분들은 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 근데 그 게임이 평이 좋더라고요. 게임 자기 잘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냥 하기는 싫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퀘스트가 재밌는 게 많네요. 이거 게임 화면이 픽셀이 상당히 큰 옛날 스타일이네요. 이게. 네네. 이것도 개부치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퀘스트 자체가. 요즘에는 픽셀 큰 게임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픽셀 큰 게임들의 장점이 있죠. 그래픽 나쁘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그 소니사에서 픽셀을 주제로 한 영화 예, 나오잖아요. 예. 저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아,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그건 뭐예요? 저 모르는데. 몰라요? 네네. 픽셀을 주제로 한 영화가 조만간 나오는데. 픽셀을요? 픽셀, 네, 픽셀. 게임. 게임이 주제인데. 거기에 그 엄청나게 큰 팩맨이 나오고. 재밌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영화 제목도 픽셀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 픽셀이 큼직한 게임들. 그런 옛날에 내가 즐기던 게임들이 어떻게 지구를 공격하는지. 그런 게 나오니까. 봐야겠네요. 애니메이션인지 그냥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애니메이션. 그쵸, 네. 그냥 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던 전대물? 네, 전대물이라고. 예. 뭐, 또 다른 얘기하실 분, 또 다른 주제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역시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전부 다 이제 끌어놨는데요.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앞에 따따디씨 얘기서부터, 트위터에, 그리고 페리스코프.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봉님이 한꺼번에 세 개를 뿌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네, 뿌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그, 볼트라는 제품을 정말 한번 보세요. 그런 류의 요즘 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이동수단? 개이동수단. 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런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트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항상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꿈은 정규직 생각이 분들은 해보시고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오늘 그 들리는 히어로 18부 어떠셨어요? 예, 네, 정말 재밌었고요. 예. WWDC부터 시작해서 그 소니의 픽셀로 마무리가 되는. 전체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참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희정님은 어떠셨어요? 중간에 난입하이긴 했지만. 네, 저 WWDC 좀 궁금했는데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방송 나중에 리캡하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면 훈훈하게 맞아주시는 인봉님과 성우님과, 정수생하고 경내가 풀풀 나는 디지털 히어로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오늘 광고 나갈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광고는 뭐 저희 액션스쿨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액션스쿨이 아마 이번에 한 걸로 끝나진 않을 거고요. 예, 다음에 또 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액션스쿨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때마다 공지를 드리면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뭐 배워가는 것도 많고 저희가 그 드릴 수 있는 만큼 저희의 지식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리는 히어로즈 18부 어쩌다가 제가 사회를 끝까지 보게 됐는데요. 예,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까지는 제가 있네요. 그 다음 주부터 인봉님이 이제 혼자 하셔야 되고. 오늘 들리는 히어로즈 18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